두근두근데 아무도 모르게 나만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엔 오직 너 하나 하나만 들어온 거야 기적을 원해 오늘 밤은 주면 돼 나 하나만 아껴주면